읽어보고 또 이제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역대상의 여러 족보들이 나오다가 9장 35절에 유명한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족보입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 넬은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의 아들들 3명,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또 4명의 아들 에스바알까지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무리발 이러면서 사울의 자손들, 그래서 사울의 조상들과 사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39장 35절부터 4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종족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들의 족보와 사울의 족보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누군가에 의해서 낳고 하면서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가문을 선택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뭘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35절부터 44절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족보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14절 10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울왕의 가문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특별히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죽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특별히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밀리기 시작합니다. 길보아산까지 밀려가지고 그곳에서 사울의 아들 3명이 죽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되어지고요. 사울은 조금 더 도망을 치다가 활 쏘는 자가 이제 사울을 맹렬히 쫓아서 곧 화살에 맞게 될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울이 다급하여서 자기 옆에 있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자기를 수행하던 병사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에 맞아서 만약에 부상을 당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칼과 창을 가진 병사들에게 고문을 당하듯이 죽임을 당하고 또 혹시 끌려갈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내가 지금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행을 했던 병사가 두려워서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는가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무기를 뺏어서 자기 스스로 자결합니다. 그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요. 그리고 자기 옆에 수행하던 병사도 자살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허무한 죽음이에요. 아들들 셋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자살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 그것뿐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비참한 일들이 시작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죽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걸 알고 흩어져 버립니다. 이 성읍에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을 차지하고 살게 되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갑옷, 무기 같은 것들을 다시 취하기 위해서 시체들을 수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의 그 죽은 시체의 옷을 벗기다 보니까 사울도 있고 또 사울왕의 아들들의 시체도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고선 블레셋 사람들이 왕을 죽였다는 것들은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목을 자르고요. 그의 갑옷을 취하여다가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머리를 매달아 놓고 사울의 그 갑옷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한테 다 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고, 우리가 그를 취하여서 우리의 신전에 갖다 놓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나타내고 사울이 망했다는 것들을 온 이방에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일들, 그래도 자기들의 왕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해서 용사들이 특별히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다시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에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 지내고 7일간 금식하였다 그래요. 비참한 죽음이 맞이되었죠. 근데 13절 14절은 이 죽음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구약에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예.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역대상하의 말씀이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세우시고 또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들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들, 분열왕국과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귀환의 이야기들까지가 역대상하의 말씀과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쭉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책은 조금 달라요. 그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적혀진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고 남쪽 유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때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왕들의 신앙과 또 여러 가지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사무엘하와 열왕기상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하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적혀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남쪽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범죄했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멸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되돌아봄의 역사가 역대상하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역대상하에는 다윗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따랐던 왕들을 또 축복의 말들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다윗왕이 가졌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던 신앙을 다시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앞으로 계속 묵상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신앙이 중요한 것들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항상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그 사울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9장 35절부터는 사울 왕의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의 족보를 보면 사울왕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와 마찬가지로 그저 기브안의 기브온이라는 곳에 속하여 있었던 어떤 사람의 뭐 여이엘이라는 사람의 어떤 자손들에 의하여 쭉 퍼진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가문은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10장 오늘 그 왕이 죽고 왕자들이 죽는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또 비참한 이야기들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며 그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고 아버지도 죽고 또 나라까지도 거의 비참한 모습으로 패배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래요? 하나님께 사울이 범죄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실패하고 정치에 실패하고 그래서 살고 죽었던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 사는 것, 높아지는 것, 왕이 되는 것, 그 왕이 멸망하고 죽는 것,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앞으로도 묵상하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꼬꾸라지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걸 모르고 어떨 때 보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산을 좀 갖고 지식을 좀 갖고 권력을 좀 가지면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착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역사의 주관자도 한 인생의 주권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면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왕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권력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망하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이미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훨씬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면 사람이 너무요, 그 막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의 기본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내가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몸부림치고 경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을 넘어서 일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사울이 죄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흔히 뭐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혹은 뭐 도둑질을 하고 어떤 성적인 범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생각하는 어떤 범죄함, 잘못함들을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1차적으로 죄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범했던 죄가 뭐예요? 뭐 도덕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어떤 살인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 안에서 가정의 부부로서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죄악이며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청하였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세 가지의 큰 죄를 범합니다.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 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 왕이 첫 번째로 범죄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집내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을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주의 종을 무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제사보다 순종이 귀하다는 말씀들을 남겨요. 그리고 왕이 이런 것들을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해요. 두 번째 죄악은 사울왕이 그의 또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눈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핑계하죠.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가왔을 때 이번에는 나라가 약하여지고 옆에 있었던 인간의 존재를 의지했던 그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들을 헤어져요? 신접한 자를 청하여 사무엘을 불러들이는 사무엘의 영혼을 꺼내드리고 귀신 앞에 가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죄는 뭐냐면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뭐 음란의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어떤 살인하고 하는 행위적인 모습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범하는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범죄함은 하나님을 무시한 죄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 배우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 앞에 나와 그에게 말씀 배우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세울 수 있는 것들.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역대상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이야기에는 의도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과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신앙은 예배를 드리느냐 뭐 주의 종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제사를 드리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도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주의 종 앞에 사무엘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에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축복하는 기도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도 때로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기도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며 또한 어떤 일들과 결정을 할 때 있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주의 종 앞에 가르침 받기를 청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여호와께 범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왕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한 죽음으로 가문조차도 멸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은 사울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가문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종 앞에 가르침을 청하며 여호와께 묻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